시린 바람이 불어와서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 따뜻한 커피의 향기가 내 얼굴 감쌀 때 몰래 숨어 살던 가슴을 조심스레 나를 깨우고 그날에 너를 데려온다 널 데려다준다 네가 너무 그립다 어디쯤에 넌 가고 있니 내 사랑은 시간을 건너서 너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안 된다던 차가운 말에 암처럼 번져버린 아픔도 만성이 되어버려 익숙한 너를 찾는다 네가 참 그립다 네 앞으로 숨던 날들이 내게로 너를 데려온다 널 데리고 온다 네가 너무 그립다 어디쯤에 넌 가고 있니 내 사랑은 시간을 건너서 너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안 된다던 차가운 말에 암처럼 번져버린 아픔도 만성이 되어버려 익숙한 너를 찾는다 네가 참 그립다 멈춰버린 심장도 가혹한 기억도 모두가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 잊을 수 없는 그대라서 그냥